안녕을 못하겠어. 하루가 길고 지루해도 네 목소리만 모든 게 괜찮아지는걸. 다른 남자와 다르지 않을 거란 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더 지켜봐.